대양절 경축 준비위원회가 3일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결성되었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대양절에 쯤하여 경축 모임, 사진 및 도서 전시회, 영화 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 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